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반공화국 제재 압박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이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2월 30일 미국은 일본 남조선 괴뢰들과 함께 유엔 본부에서 비법적인 대조선 제재 대행과 관련한 그 무슨 통보 모임이라는 것을 돌려놓았다. 미국이 유엔 사무국이나 안전보장리사회에 그 어떤 위임도 없이 추종 세력들을 규합해서 통보 모임을 조작한 것은 유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비열한 행위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우롱으로 된다.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천명한 바와 같이 일개 열강의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도용되고 주권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난폭하게 침해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대조선 제재결의들은 철두철미 공정성과 적법성, 도덕성을 상실한 범죄적 문서장에 불과하다. 미국이 몇몇 초종국가들을 거느리고 앞장에 나서 제재 분위기를 세워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지만 많은 나라들이 이에 등을 돌려대고 있는 것도 유엔 사무국 자체가 대조선 제재 결의들의 법률적 기초에 대한 설명을 회피하고 있는 것도 바로 여기에 기인된다.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에서 조작된 비법적인 대조선 제재 결의가 맥을 추지 못하게 되자 우리에 대한 극악한 일방적 제재 조치들을 강행하는 한편 일본과 남조선을 비롯한 추종 세력들을 발동해서 여러 나라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와의 정상적인 경제 무역 관계와 외교 관계까지 단절하라고 강박하고 회유하는 너절한 노름을 벌리고 있다. 이러한 유치하고 치졸한 행동이 국제적인 조소의 대상으로 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응당하다. 자강력으로 비약하고 전진하는 우리에게 그 어떤 제재나 압박이 통하리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완전한 오산이다. 미국의 핵 위협과 제재가 가중될수록 우리의 핵 억제력이 질량적으로 더욱더 강화되는 결과만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대답했습니다.